같다고 미안하다 그 말도 못하고 돌아서도 널 잡지 못해 그곳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대 그 앞까지 사랑합니다 지난 기억 속에 남겨진 그리움에 난 울고 있지만 어느 사람 기다립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네 생각 때문에 이젠 추억으로 남아있는 내 사랑을 잊지 못해서 난 견딜 수 없어 널 사랑해 한마디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 지새운 수많은 눈물로 내 사랑 이제 영원할 거야 널 사랑해 한마디 못하고 흐르네